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협을 지지하는 모임이 18일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화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한 통보에 이어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들은 조선은 미국의 세계제패 야망을 억제하는 자두의 성세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월간에 즉음해서 아프리카 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앙드레 로헤케일레 깔론다가 18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